내가 선택한 사랑의 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.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꼽힌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. 내 가슴에 꽃질을 하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젠 끝났다. 세상이 힘들 땐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. 백년도 우리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멀리 살고 싶다. 10년쯤 지난 내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영혼을 태워서 당신 앞에 나의 사랑을 심겠다.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리 내 살고 싶다. 이 세상에 너를 만나서 세상을 살지마.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살고 싶다. 널 위해 살고 싶다.